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만족감에 빠지거나 정상에 왔다고 느껴질 때에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가나안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성공한 사람으로서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의 맹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단을 쌓을 것을 서원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장의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맹세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맹세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베델에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야곱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자기의 일상적 삶 속에서 잊어버리던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자 그는 정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2절에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니고 있던 우상들, 여기에는 분명히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친 드라빔도 있었겠죠.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모아서 야곱은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처럼 그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너희가 그와 같이 될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같이 될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로 간 것은 맹세의 완성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밧다 나라면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새롭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그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다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오래전 하나님께 드렸던 맹세를 여기서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시작됨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라헬의 오래전의 기도대로 30장 24절에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향할 때 라헬에게 또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 베냐민은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완성을 표시하는 아들이죠. 이제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된 것이죠. 열두 지파의 조상이.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노니라고 그를 이름하였는데 그녀가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고쳐줍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얻은 자유와 안전한 귀환을 통한 부족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의 교체를 알리는 또 하나의 막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8절에 나오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말합니다. 사실 드보라의 존재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제 한 세대가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에는 이삭이 이제 열조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야곱의 이야기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비록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다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야기는 연결됩니다. 그러나 여기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간통하는 사건이 22절에 기록되죠. 아마 이것은 우발적이기보다는 의도적 사건이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르우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아버지의 첩을 차지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잇는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라서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압살롬이 한 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말죠. 마지막에 야곱이 저들을 축복할 때 49장 3절과 4절에 그는 장자의 반열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비록 야곱의 가족 공동체 안에 이런 비열한 죄악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무효화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 혹은 야곱 가족의 이야기 안에는 한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슬픈 죽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런 죽음들에도 불구하고 계속됩니다. 여기에는 유산을 망친 죄가 있지만 그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효화할 수 없었습니다. 잊혀진 맹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일깨워주셨고 그 맹세가 지켜졌을 때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영적인 맹세를 지키는 것, 죽음과 죄가 그 믿음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 맹세를 성취하는 방법, 그것은 뭐예요? 성결과 예배죠. 정결하게 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 하나님의 계속되는 축복과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에 대한 확증을 이 본문들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족감이라는 괴물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성공했다고 느낄 때 쉽사리 다가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일단 목표가 완성되면 갈등의 이완이 일어나고 자기 만족이 자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맹세와 다짐들은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인 만족감의 기만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만족감이라는 괴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성취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영적인 만족감에 빠져서 마치 뭔가 다 이룬 것처럼, 뭔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신실한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를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삶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희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저희는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보게 하시고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